남조선의 보건의료노조가 9월 28일부터 괴뢰 당국의 반노동 정책에 항거해서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날 단체는 전 지역의 170개 사업장에서 모여온 4천여 명의 노조원들에 참가하에 서울의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을 위한 결의 집회를 가졌습니다. 집회에서는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.